시간은 틱톡 흐르고 있고 시계 속 꿈치는 네가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어 방향 감각을 잃은 내게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를 봐야 할지 주위엔 온통 하얗게 빛나던 얼굴만 보이는데 In time 그 시간 다 멈춰줘 그 아름다운 빛을 내가 볼 수 있게 In time 이 공간을 속에서 네가 내 품에 다가올 수 있게 기다려줘 평소에 우리 서로가 잘 잡았던 손들 가끔씩은 왜 그게 안 될까 고민했던 그곳을 기억하고 있는 게 멍청하게 느껴지는 자신에게만 과연 그 존재에게 느껴지는 내게란 회상 속 기쁨이 될까란 생각을 아래 입술 꽉 깨물면서 말에 공책이 썰었던 감정 In time 그 시간아 멈춰줘 그 아름다운 빛을 내가 볼 수 있게 시간이 말해주고 있어 1월 2월부터 12월 주변을 돌아보고만 있어 그 숫자들을 이제 모두 지워 하나 둘 하면 네가 내 앞에 나타나 소중한 널 만지게 해줘 oh, oh, oh.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이제 내가 널 볼 수 있게 In time